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8월 중에 오픈을 앞둔 이제 고급 일식당 고젠 대표이시자 낚시 전문가로 런던 교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신 고젠님 모시고 이제 새로 오픈하는 그 식당과 이제 캐나다에서 요식업에 도전하시는 꽤 오래되셨는데요. 그간에 뭐 재밌는 일들이나 아니면 그 우여곡절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 식당이 저희 사는데 바로 길 건너 너무 가깝죠. 예, 저희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고젠이라고 하면 일단 그 전통부터가 꽤 그 다운타운에서도 오래 하셨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일단 뭐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교민분들이 이렇게 오픈 언제 정확하게 오픈하는지. 지금 제 계획은 8월 초로 잡고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 변수가 있으니까 늦어도 8월 중순 경에는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상호는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상호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처음에 요식업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저 음식을 걸고 가게 상호를 처음 붙였던 게 고젠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뭐 일종의 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좀 전에 사용했던 고젠이라는 이름으로 예.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한다고. 그럼 그 전에 뭐 한번 바뀐 적이? 그러니까 중간에는 네. 이제 상호를 고젠 비스트로라고 했었거든요. 일단 뭐 고젠 이름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원래의 근데 고젠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주가 일식이 될 거고요. 거기 뭐 한식 약간 중식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예, 뭐 예전에 고전에는 한국 음식의 비중이 그닥 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주 뭐 수시 사시미, 롤, 그리고 뭐 일본 뭐 우동, 돈가스 그런 위주도 있고 이제 한국 음식은 주로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고기, 갈비, 비빔밥 예. 그 정도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뭐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어르신들도 그렇고 학생 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밤에 뭐 친한 분들 만나서 이제 술 마시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뭐 문제는 뭐 술 종류도 한국보다는 다양하지 않고 네. 뭐 가격대도 워낙 좀 비싸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게 중요한 게 한국에서 먹던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즐겨 찾아서 먹던 그런 안주류들이 네. 이 런던이란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물론 일식 으로 베이스로 한 안주도 있겠지만 뭐 한식 위주의 한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안주류도 첨가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있던 고전의 메뉴는 아마 대부분은 있을 거고 거기에 중식 같은 것도 조금 뭐 이번에는 추가했는데 뭐 런던 교민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던 짬뽕은 계속 있을 거고 예. 짜장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수육 네. 뭐 깐풍기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제 현지에서 이제 중식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무슨 뭐야 시푸드 네스트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번에는 랍스터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막 블랙핑 소스에다가 한 거랑 네. 무슨 진저에 어니언 소스 한 걸로 이제 이번에 애들에서 한번 반응을 보려고 해요. 예. 뭐 저도 토론토에서 몇 년 살아봤지만 그 당시에는 뭐 랍스터가 뭐 2 for 뭐 24.99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런던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마리당 뭐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뭐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기왕 먹어보는 거 한번 맛있는 거 중국 정말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랑 네. 뭐 제가 손수 만들어서 내놓는 거랑 네. 맛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뭐 좋아하시면 저야 감사하고 맛없다고 하시면 메뉴에서 빠지겠다. 처음에 그 요리랑 요식업 예. 그쪽으로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제 처음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셨어요. 네.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먹는다고. 원래 한국 정서는 남자가 주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쫓아내시고. 그런데 네. 저는 꿋꿋하게 옆에서 엄마가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봤거든요. 아. 그리고 쉽게 말해서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지적질도 네. 잘하고. 아 짜다 맵다 이런 거. 짜다 맵다 맛이 왜 이래.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하면 네. 쉽게 이제 밖에서 이제 미역국에다 끌고 다니시는 예. 아주머니가 길거리에서 팔던 그 밀가루 떡볶이 맛에 젖어 있는데 예. 5만 원을 뭐 쌀룸 했다는 그 가래떡 뽑아 오셔서 예. 몸에 좋은 거라고 네. 소고기도 넣고 지금 뭐 예. 하니까 이제 좀 정석껏 만들어 주셨죠. 근데 예. 먹어보면 그 맛이 아니군요. 예. 예. 대부분 밖에서 먹기 더 맛있죠. 네. 밖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때 유치원 제 생각에 유치원 다녔을 때요. 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제 솔직히 얘기했는데 언제나 맛있지 하고 아 맛있지 하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엄마 이제 떡볶이 해줄 텐데 와 상처만 수축했는데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복도에서 물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타고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든 하다 보면 아 여기 뭐가 들어가서 뭘 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이제 짐작을 하고 그러다 이제 이민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호텔 앤 레스토랑 매니지먼트라는 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몬트리올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학교예요. 2년제 칼리지였는데, 예. 2년제다 보니까 뭐 주로 뭐 이론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기적으로 네.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하고 그 학교 안에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체질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먹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봤을 때 그 일종의 이렇게 좀 맛있게 먹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 무슨 호텔 매니지먼트보다는 뭐 기회가 된다면 내가 만들고 내가 서빙하고 그럴 수 있는 자그마한 레스토랑 하는 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지만 그게 뭐 당장 현실로는 와닿지 않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런던이란 곳으로도 흘러들어오게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금 제 와이프가 다니는 이제 그 랭귀지 스쿨이 거기 다운타운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니다가 뭐 2층 같은 제가 이제 아 나는 이런 뭐 레스토랑 나중에 운영하는 게 꿈이다 하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조그만 자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가가지고 봤는데 기존에는 조그만 인도 뭐 테이크아웃 레스토랑 식으로 해놔가지고 네. 근데 그 본 순간에 이렇게 마음에 안 싫더라고요. 뭐 가게 분위기도 그렇고 뭐 음식 냄새도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주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렌트비도 뭐 가게가 워낙 작긴 했지만 렌트비도 거의 뭐 저렴하게 예 저렴하게 하고 준다고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뭐 네. 그렇다고 제가 그 전에 막 뭐 요 뭐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경험은 그닥 많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를 나오셔서 예 창업을 하신 케이스 같으시죠. 뭐 그래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미 나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음식을 해 먹을 경우도 생기니까. 네. 네. 뭐 그러다 보면 혼자보다 뭐 다른 아는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불러서 먹다 보면 이제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거죠. 식당 내라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오픈을 했죠 이제. 그럼 그 전에도 네. 이렇게 막 친구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반응이 되게 좋았나 봐요. 예, 예, 예. 그랬죠. 뭐 그때는 런던에 뭐 한국 식당이라고는 몇 개 없었죠. 네, 몇 개 예. 없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의뢰 그 이제 한국 TV를 보면 거기 이제 뭐 식당 소개도 나오고 맛집 소개도 많이 나오고 네. 하는데 그 뭐 주인이나 주방장들이 정말 의뢰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뿌듯하고 뭐 기분 좋고 이게 그냥 정말 뭐 정말 준비된 멘트 같이 들리는 정말 항상 나 들리는 건데 또 같은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저는 이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뭐 즐겁게 일하고 뭐 그러려면 일단 이제 손님 아무리 자기가 뭐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오셔서 먹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일을 할 수는 그러니까 제 손님들 당구 손님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왜 사람 한 명 더 쓰고 편하게 일했지 왜 그렇게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웃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을 하냐고.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이게 즐겁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네. 인상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자연적인 웃음이 나죠. 네. 맛있다고 그렇게. 아, 그런 거, 손님들한테도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뭐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손님이 많이 와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힘드니까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한 번씩 웃어주면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돈 내고 먹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냥 방송에서 그런 멘트가 들리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뭐 별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만져서 파는 입장에서는 그 반응 손님들의 굉장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는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능률도 네. 오르고 뭐 요만큼 드릴 거 하나라도 손님 입장에서도 그게 아마 플러스가 될 거예요. 네. 가시면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뭐 이렇게 인사 한마디라도 그러면 그 손님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다음에 오시면 이제 뭐 하나도 이렇게 갖다 드리게 되지. 뭐 말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10분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맛있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면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왠지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못 챙기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맛있어도 서비스가 꽝인데는 또 예, 그렇죠. 그렇거든요. 여기서 뭐 예,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 할머니들이 욕하는 뭐 그런 식당 욕쟁이 할머니 뭐 아무리 손맛이 좋아도 뭐 예. 욕 듣는 게 좋은 사람들이면 몰라도 또 근데 그건 재밌어서 인기가 많은데 식당마다 이제 상징적이고 뭐 특성 같은 게 있으니까 저도 뭐 그 한국에 나가면 무슨 신당동의 육정의 할머니 뭐 떡볶이 집이라는 데도 있고 무슨 뭐 많잖아요 육정의 네, 할머니마다 네. 가보면 뭐 저는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런던이 아니라 캐나다 최초로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좀 여기 정서랑은 좀 아니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아니, 많이 하셨어요. 초창기 다운타운에서 조그맣게 할 때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얘기를 하며 그분 되게 무섭던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업장도 좁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로 뭐 손님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이제 스시바 쪽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웨이트레스 뭐 실수하는 거 뭐 그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가끔씩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고젠 바로 전 식당이죠. 예. 아. 그러니까. 뭐 그건 그 장사가 어땠어요? 그게 크게 잘 돼서 이제 큰 데로 옮겼다. 아, 잘 돼서. 예, 잘 돼서 다른 분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크게 원대한 꿈을 꾸고 이제 큰 데로 옮겼는데 근데 제가 이게 뭐 사업 같은 것도 뭐 갑자기 한번 빵 터져서 벼락 부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업이란 게 좀 단계는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 가게는 18석이었는데 두 번째 큰 데로 옮긴 데가 1, 2층 다 합쳐서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수가 120석이었어요. 와, 큰 데로 진짜로 갑자기 확 커졌네요. 갑자기 너무 커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매출은 전 작은 가게보다는 뭐 몇 배가 되더라도 이 운영하는 스킬이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네. 뭐 그렇다고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 이거 내가 밥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이런 거 큰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처음이라고 시작했던 게 정말 뭐 20석도 안 되는 조그만 가게에서 뭐 불과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뭐 그땐 음식 맛에 자신감은 있었으니까 아 뭐 음식 맛있으면 뭐 장사 되겠지 하고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번에 또 뭐 거기서도 큰 데로 옮겨서도 5년 6년 했죠. 아, 꽤 오래 하셨네.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둘째 놈이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도 좀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 애 낳고 키우는 가정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가게를 정리하자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가게 나가서 일하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섞고 쉬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죠. 그럼 런던 분들은 아시는 분은 제가 뭐 떼돈을 벌어서 런던에 돈을 뭐 갈고리로 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긴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런 뭐 안 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빨리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내가 이제 식당 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일단 좀 쉬고 좀 뭐 식구들과도 시간 좀 화려하고 뭐 생각 정리하고 이제 큰 걸 하면서 내가 실수한 것들 뭐 배운 것들을 정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또 막상 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하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토론토도 가보고 뭐 누구는 키치너 워럴로 에리아가 괜찮다고 그래서 그쪽도 가보고 뭐 싸니야 뭐 여러 군데 다녀서 봤어요 가게 할 만한 자리들을. 그리고 멀리는 오타와까지도 갔었는데 저는 오타와라는 곳이 참 매력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런던이 너무 네. 좋다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뭐 결혼도 여기서 했고 애도 여기서 낳고 친구도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여기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게 바꾸기가 좀 힘든 떠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새롭게 다른 도시에 가서 적응한다는 게 그게 또 캐나다에서는 남자랑 여자랑은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어느 도시에 가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는 거 가까운 사람들이랑 뭐 잠깐이라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런 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이사해서 새롭게 적응한다는 게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런던에서 알아보자.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런던에 무슨 가게들이 뭐 많이 나왔다고 주변 분들이 제가 쉬고 있으니까 정보를 주셔도 그냥 한쪽 귀로 그냥 흘렸거든요. 뭐 그러다가 뭐 런던으로 다시 마음을 정하고 보다 보니까 뭐 저기 지금 하려는 위치가 저희 집에서도 워낙 가까운 자리라서 네. 예전에 가게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걸 제가 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점 같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뭐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저기가 옥스퍼드하고 하이트파크 선상에 있는 그 슈퍼스토어랑 같은 플라자예요. 아 거기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여긴 뭐 차가 있으니까 뭐 멀어도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왕이면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예. 자주 찾을 걸 멀리 있어서 귀찮으니까 안 가게 되고 이런 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고 이쪽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없어가지고 네,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게를 하면서 다 주차장이 없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제는 이제 네. 그렇죠. 그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예.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아, 주차장만.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 음식 맛을 좋아하시니까 뭐 골프를 치시고더라도 야 고등 가서 뭐 짬뽕에 뭐 수시 먹자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거기 주차료 내고 주차 스페이스 없으면 계속 돌아야 되고 맞아요. 딴 데 가자고 네.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크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아 항상 생각했던 게 야,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더원 빌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런던 라이프 건너편에 있는 거기. 그 빌딩 전용 주차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랑 어떻게 우연하게 컨택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 하트만 이제 자리를 주기는 뭐하니까, 그리고 돈도 뭐, 어차피 노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 저녁 시간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저 식당 말고 그 주변에 다 식당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다 오너들이랑 컨택을 했는데 얘네들이 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에 그때 한 달에 네, 1000불까지는 내가 페이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노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회계사랑 이제 컨택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그 첨부를 받음으로써 그 회사가 내야 되는 택스가 이만큼이 되고 뭐 그런 걸 이제 뭐 회계사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뭐 그 수지타산 예, 따져보니까 이제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게이트를 오픈할 테니까 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근데 공교롭게 세희가 일요일날 문을 닫았거든요. 네. 정말 안 맞았네요.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토요일만 네. 이제 쓰게 됐는데 네. 그래도 뭐 그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나다 보니까 뭐 사람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손님들은 그냥 그렇게 많이 오시 그러니까 골수 단골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가끔도 하는데 뭐 나중에는 뭐 이제 제가 생각하게 다음에는 딴 거 말고 주차장 네. 어,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하셨네요. 주차장 거기 주차장 평소에도 되게 널널해요. 8월부터 막 꽉꽉 차야겠죠? 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아직도 한식보다는 일식 쪽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 저희 가게들 종종 손님들을 보다 보면 그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닌 좀 건강한 매운맛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강한 향신료를 넣어서 뭐 매운맛을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한국 음식처럼 그냥 간단하게 고춧가루 넣고 그러니까 매운맛 내는 것도 좋아하게 되시고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것도 서서히 드시는 거 보면 요즘에는 이제 여기 매스컴에서도 뭐 마늘 뭐 김치 같은 것도 소개되고 그러니까 네. 한국 음식을 조금은 약간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어보고 너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상은 트라이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뭐 한국 분들도 좋아하셨지만 짬뽕 같은 게 외국 애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의외네요. 근데 그게 걔네 할 때는 왜 중국집에 가면 숯 처음에 아피타이저식으로 선식으로 이제 숯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 시켜놓고 뭐 두 분이 나눠 드시면서 다른 입식도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 그러니까 짬뽕이 에피타이저 예, 스스처럼요? 네. 아. 미소수 나라스시 아. 네. 오, 새롭네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감기가 걸리거나 아, 예, 그렇을 때 매운맛 찾게 되는데 네. 그걸 드시다 보고 웨이트레스들도 가끔 얘기할 때 우리 코리안들은 감기 걸리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매운 음식을 네. 먹어서 땀을 아, 흘리면 감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매운 음식 그때 많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손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아, 나 감기가 걸렸는데 짬뽕 생각이 나서. 와, 아니 고전 짬뽕은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유명해 보여 그 교민들 사이에서. 전 그래서 그 뉴욕이나 이런 데서 TV 보면 한식당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뉴도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도 우리도 못 좀 빼먹는 아, 그런 그러니까 분명히 한식인데 굉장히 예, 예. 아주 보기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략을 많이 예,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그 공부 중이에요. 좀 한국 음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양식에 비해서 네. 뭐 물론 이렇게 봤을 때 뭐 시각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음식의 그 데코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한국 음식이더라도 플레이팅을 좀 더 변화주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좀 색다른 아이템 같은 거나 그런 재료들을 이제 플레이트 할 때 이렇게 첨가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네.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 예전 처음 뭐 하나못해 생화를 뭐 꽂아준다든지 아,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뭐 하나라도 해주면 이 캐나디안 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옷을 좀 잘 차려입고 가서 먹을 음식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네, 한식이 그, 무슨 뭐 탕 하나 시켜 먹고 네. 뭐 기념일에 부부가 뭐 와인 하면서 무슨 뭐 국도 먹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네. 좀 예, 그럼 뭐 그런 정말 중요한 기념일이나 이럴 때도 옷 잘 차려입고 가서도 어울리는 그런 음식 차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한식이 열풍이라서.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음식 문화든 뭐든 다 미국보다 5년 정도 그 패턴이 느리대요. 아.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일식도 그러니까 아주 무슨 고급화되지 않는 이상 뭐 나머지는 네. 고전한다고 들었거든요. 워낙에 기존에 많이 있었고 뭐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미국이 이제 지금 그러면 캐나다도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아니 요즘엔 좀 나아졌겠지만 그 특히 한국 사람들은 회를 먹는 걸 거부감이 없는데 이 나라에서 안 익혀 먹는 생선을 요즘은 뭐 그런 건 많이 없어졌나요? 글쎄 아직도 대부분의 분들은 못 드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롤 안에 들어있는 조금 들어있는 것도 다. 그거를 갖다가 그게 뭐 뭐라도 같이 섞어주면 네. 트라이는 하시는데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생선을 넣는다 하더라도 튀기거나 살짝 뭐 굽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드시는데 날 건 아직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런던은 그 사시미나 그 수시같이 날 생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맛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그 가게 운영할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재료로 신선한 재료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자는 생각으로 여러 트라이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집에서 쓰지 않는 그 참치 같은 거, 네. 한국 분들한테 참다랑 뭐 홈막으로 그런 음식으로 해서 이제 참치 중에서도 이게 좀 분류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여기 올류캔이시나 일반집에서 쓰신 게 보통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옐로핀, 황다랑어나 아니면 비가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좋은 재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참다랑어, 블루핀 튀나를 이제 생각해서 그 물건을 받아서 손님한테 줬는데 몰라요. 그쵸, 그렇죠. 모르죠. 전혀 생소하고 네. 뭔지도 모르고 네. 가격은 일반 튀나에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입맛에 이제 먹다 보면 아, 맛을 알겠지 계속 기다려봤지만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나요? 네. 가끔 여기 런던 호텔, 다운타운 호텔에 묵던 이제 미국인들이 아. 한번 와서, 너는 참치 못 쓰냐? 그래서, 블루핀. 미국에는 아직 요즘 많이 쓴대요. 그래서 알고 이제 물어본 거겠죠. 아. 네. 그래서 블루핀 써. 우리는 블루핀 쓴다고 그랬더니, 진짜야? 그러더니, 런던에서 두 집, 많이는 안 가보고 두 집 가봤는데, 걔네 참치, 참치가 아니라고. 참치가.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 예,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접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뭐, 바쁘다 보면 그것도 못하고, 뭐, 가면 이제, 색깔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예. 그리고 질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니까, 어떤 손님은, 뭐, 상한 것은 좋다, 뭐, 그런 사람도 맛이 있어요. 맛이, 평소에 먹던 거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평소 먹던, 그러니까 참치, 그러니까 뭐 일반 참치나 참치를 씹었을 때 참치의 맛이 별 플레이버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블루핀 튀나는 살짝 비릿한 맛이 나면서 신맛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보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때서야, 저 같은 거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참치집에 가면 그 주문한 게 썰어주면서 이 부위가 더 맛있는 뭐 뱃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제 입에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냥 살 많은 데가 더 맛있고 그냥 뭐 조그만 잔에다가 뭐 술 같은 거 뭐 금가루 뿌려주고 뭐 눈알 넣어주고 이거 몸에 좋은 거라 마셔봐도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걸 권해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데 다니셨나요? 등가로도 불려요. 저는 술을 안 시켜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매상의 건데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아, 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일식이나 한식이나 한국 분들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뵈면서 드는 생각이 토론토는 워낙 유사한 식당들이 워낙 많고 그만큼 인구도 많지만 이게 남들보다 더 눈에 틀려면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런 것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속된 말로 돈을 처발라서 엄청난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지 않으면 또 눈에도 잘 안 띄고 근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토론토에서 주목도 생각만큼 못 받을 바에야 차라리 성의껏 런던에서 하면 여기도 뭐 식당이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탑소리 들으면서 주목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다음 목표는 저는 한번 대도시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런던에서는 뭐 특히 한식을 하면 음식의 특성 공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한식은 한국 사람 그런 걸 또 한국 사람을 종업원을 갖고 아. 그 단점의 한식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대학 뭐 대학에서도 한식 쪽으로는 학생들이 왜냐면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뭐 아, 일하는 게 네. 그 뭐 한국 음식 만드는 게 뭐 여기 일식이나 중국 음식처럼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중생들도 손이 많이 네.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한식 주방장님들이 고령화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정말 네.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나이 드셔서 뭐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그 조선족 분들이 음식을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하시다 보니까 왜 그러잖아.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누가 만드냐? 그리고 그쪽 지역 특성상의 뭐 맛이 있겠죠? 네. 자기네들이 쉽게 먹었던 맛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음식 맛이 변하다 보니까 제가 가봐도 아, 이 집 맛있다 하는 집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제가 한때는 이 식당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보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보다는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로 지금은 없어져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쪽에 해밀턴 로드 쪽에 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가려면 귀찮고 근데 거기 뭐 저 이제 애들이 짜장면을 좋아해서 뭐 짜장 짬뽕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토론토 퀄리티까지는 아닌데 그나마 런던에서는 제일 먹을만한 그런 맛이라서 즐겨 찾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고 귀찮고 그런데도 일부러 걸음을 해서 또 애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려면 뭐 다른 데서도 짜장 짬뽕은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 먼 길을 택해서 다녔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거기가 그게 제일 잘하니까 제일 맛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음을 무릅쓰고 차를 몰고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또 그것도 굉장히 자주요. 또 애들이 또 좋아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정말 소문이 나고 정말 맛있게 잘하면 아무리 멀어도 그 위치적으로도 불편해도 오는구나 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걸 그렇죠. 느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런던에서는 뭐 멀어봤자 차 타면 15분 왜 그렇게 그래도 가니까. 기왕이면 뭐 비슷비슷하면 뭐 바로 집 앞에 있는 데 가지 뭐 굳이 아, 근데 저 비슷비슷하면 굳이 그런데. 멀리까지 그렇게 걸음을 하게 만든다는 거는 뭔가 뭐 남들보다 나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메뉴를 다 잘하면 좋지만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뭐 주력 몇 가지만이라도 정말 남들보다 눈에 띄게 잘하면 그럼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보면, 저는 그냥 제가 잘하고 자신 있는 것만 메뉴에 넣는 편이라, 네. 뭐, 다른 집에 비해서는 뭐, 한식이나 일식 메뉴가 뭐, 이렇게 주방에서 나가는 건 그닥 많지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종업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주방에서 네. 일하는 종업원들이. 아. 왜냐면, 될 수 있으면, 재료도, 야채도 뭐, 하나를 재료를 뭐, 준비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류에 겹치는 게끔 해서, 그리고 메뉴도 많지 않고 최대한 네. 심플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사장님 여기 일하는 거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장님 일하는 건 편해요. 딴 집에서는 이제 뭐 자기가 주방장이라고 해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뭐 요거 하나 하고 고기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스나 뭐 그런 것만 이제 들어가는 과정만 틀려야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일하면 진짜 이제 일단 뭐 알바생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 뭐 일하거나 그래도 투덜대면 다른 데 가서 내내 알바. 저 이제 한식당 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숯불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뭐. 그게 한국처럼 허가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국은 뭐 그냥 연기만 빠지게끔 설치하거나 그것도 아예 안 돼 있거나 그렇다는데 네. 여기는 뭐 소방법 해가지고 아. 화재 시에 뭐 위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터져야 되고 뭐 그런 거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네. 쉽게 못하는 거죠. 뭐 관리도 뭐 숯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쓰는 숯이랑 여기저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숯이랑도 많이 틀리고 불만 피우는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불도 아무래도 불판도 계속 깎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나는데 신혼여행 때 나야가라에 갔었는데 예. 그 여행사에서 데리고 간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불판이 타잖아요. 불판 갈아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불판을 안 갈아주기로 유명한 집이라고. 불판을 안 갈아준다고. 자기들은 그게 유명한 거라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황당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 거의 욕쟁이 그러니까요. 아이템을 굉장히 잘 잡았네요. 우리 집은 불판 안 갈아줘. 거의 뭐 세계 유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런던 살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이 사람들,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중국 사람들 공략을 잘, 또 뭐 감자탕을 또 좋아한다고 하고 뭐 한국 드라마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드라마에서 누가 또 뭐 치맥이나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뭐 그 중국인들 공략법이나 뭐 이런 생각해 주신 거 있으신가? 간단하던데 중국인들의 공략법이 우와 얘네들은 그 중국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식문화나 모든 면에서 뭐 10년 뭐 15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네. 아직도 화학점유료의 맛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예, 네, 저는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맛보다는 그냥 제가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끔 그건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직원들이랑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제가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따로 가끔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파는 재료가 아닐 경우에 감자탕이든 무슨 뭐 그런 거 할 때면 이제 주는데 공통적으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맛있대. 맛있어. 하지만 끝에는 딱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다 알더라고요. 그 MSG 맛이라는 걸 자기네들도 그걸 아나 봐요. 그러더니 뭔가 부족해. MSG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거죠. 주문 받을 때 자기 그 맛이면 그 사람에 맞춰서 중국 테이블에는 그, 넣어서 보내고 이렇게. 와, 그러면 일이 하나 더 늘었는지 번거롭지 않나? 아니요, 그 스페셜 메뉴가 따로 되는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뭐 그거 하나 넣음으로써 다른 뭐 부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야채나 다른 뭐 가끔 술도 약간 넣고 미린도 넣고 뭐 그러는데 그런 재료들을 덜 넣다 보면 단가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때 훨씬 더 싸게 먹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고집일 수도 있죠. 네. 될 수 있으면 그냥 음식을 하면서 내 식구, 내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쉽게 못 쓰겠더라고요. 아. 특히 짜장면, 짬뽕 같은 경우엔 저도 뭐 손님들이 워낙 자꾸 찾으시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저도 느껴요. 맛이 틀려. 그러니까 워낙에 저한테도 익숙한 그거 먹었을 때는 이 맛이다라는 그게 뇌에 인식이 돼 있는지 저도 먹으면서 제가 만들면서 아, 맛 괜찮아. 근데 뭔가 2% 부족한 뭔가 들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먹어본 맛이 있는데요. 네, 아까 길거리 떡볶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뭐 조금 고집스럽게 하시면 또 다른 분이 그렇지.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네, 내 몸에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맛은 그냥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살 때 동네 중국집에서 그냥 먹던 그런 그렇죠. 맛인데 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음식들마다 그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꼭 이 맛이 나야지 된다. 저도 그 향수가 있어서 어릴 때 한국에서 시켜 먹었던 동네에는 달라도 짜장면 맛은 비슷비슷한 게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맛이 여기서는 한 번도 그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물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똑같은 춘장에 똑같은 뭐 밀가루 써서 만들 텐데 왜 저 맛이 안 나지? 한국에서 뭐 거의 모든 집이 다 그 맛이 그렇죠. 나는데 예,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네, 저도 신기했어요. 집에서는 왜 그 맛이 안 나지? 집에 엄마는 잘 안 쓰시니까 엄마는 왜 그 맛이 안 나지? 요즘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여기 런던에 올유킨이 스시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뭐 이제 캐네디언들이 질보다 양이니까 일단 그리고 또 가보면 중국 사람들도 또 중국 사람들이 운영도 하지만 또 중국 손님들도 많고요. 네.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메뉴도 다양하고 뭐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또 너무 많으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고 이럴 텐데 그건 또 이제 그런 올류캔이스로 이렇게 파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올류캔이시라고 생각하면 새로 생겼다고 해도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경쟁 상대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뭐 이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런던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먹고 배를 채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나오고 네. 뭐 빨리 다양하고 나오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해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은 한계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저희 단골들도 트라이를 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는데 솔직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뭐 하나 먹어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감은 빡짝빡짝하고 젊은 애들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안 좋아하시니까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음식이란 게 뭐 정말 정직하게 맛을 잘 내고 뭐 손님한테 친절하면 언젠가는 뭐 딴 데 가셨던 손님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예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안 쓰여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단 메뉴는 좀 약간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한식이라면 좀 특징적인 뭐 그런 것도 메뉴도 몇 개 놓고 이번에는 냉면이랑 비빔냉면은 여름을 타겟으로 하고 뭐 겨울철에는 테이블에서 살짝 이제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국물류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한 식당이 뭐 골프 시즌이나 골프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또 패키지로 만들어서 예.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학교선 여기 주류를 이런 캐네디언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다운타운은 그게 좀 심했거든요. 아, 그 학생 빠져나가고 나서랑 돌아왔을 그렇겠네. 때. 근데 이 동네는 어느 정도가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이제 사업 중에서도 요식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양식도 아니고 한식과 일식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캐나다에서 요식업을 하는 게 어떤지요? 그게 인력 조달이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는 사람 구하는 거. 네. 특히 런던 특성상. 네. 뭐 서빙 같은 거는 여기 현지인에서도 쓰면 이게 플러스 되는 요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걔네들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네 걔네들이 어떻게 대응했을 때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일종의 서버라는 게 좀 일종의 하나의 반듯한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 있고 뭐 일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파는 게 한식이나 일식이기 때문에 그 뭐 저도 뭐 영어를 하긴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여기 네이티브처럼 완전 잘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방에서 계시던 분이나 이제 수식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영어가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니까 네. 그 스태프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버들 한국 분들을 많이 썼죠. 주로 뭐 메인으로 하시는 풀타임 뭐 한국 분이 계시고 뭐 알바생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굳이 한국 서버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일만 잘하면 뭐 예. 외국인 뭐 캐나디안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일단 예. 그 요식업에서 가장 현재 여기 런던 현지에 사는 게 인력 조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주인이 음식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예, 뭐 그것 때문에 문 닫으신 분들도 예. 있잖아요. 아. 그 직원도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히 음식 만드는 걸 전혀 모르신다면 섣불리 달려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방장이 갑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휘둘리다 보면 뭐 몸도 힘드시고 마음에 네.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뭐 그 외적인 거는 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승부가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뭐 아, 잘 되든 안 되든 네, 음식점이라는 게 일단 어떻게든 솔직히 저도 인테리어를 뭐 정말 고급스럽게 잘하고 싶죠. 네. 근데 인테리어는 약간의 그 플러스 요인이지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제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음식 맛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점.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음식 갖고 장난 안 치시고 네.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쓰면 그러니까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 가장 메인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재료로 막 인위적으로 뭐 넣고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꼭 무슨 탈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신선한 재료로 하다 보면 그 재료에서 나오는 풍미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막 인위적으로 뭘 넣고 그러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네. 뭐 한 끼를 먹고 왔는데 만약에 탈이 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다시 안 가죠. 예.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그것도 네. 거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이게 또 주위 사람 한 달이 걸치고 퍼지고 네. 이게 영업에 굉장히 특히 타격을 입기 그런... 때문에 식당은 그게 음식 관리 잘해야 되고 재료 관리 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기서 캐나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뭔가 음식을 주문할 때 특히 스테이크 같은 걸 주문할 때는 뭐 어떻게 구워달라 하는 종류도 많고 하다못해 계란프라이를 하나 해도 그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손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캐네디언들은 뭐 하다못해 짬뽕을 주문해도 면은 좀 덜 익혀달라 뭘 빼달라 뭐 싱겁게 해달라 굉장히 구체적인 주문도 마일드 마일드 뭐 좀 미디움 한 뭐 그런 식으로 주문하시는 네. 분도 있어요. 그런 데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게 아니면 그럼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뭐 이렇게 뭐 싼 거는 빼고 그걸로 더 추가해달라고 그거는 뭐 못하겠지만 뭐 맛에서 뭐 맵고 덜 맵고 뭐 덜 뭐 달고 짜고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들어드리려고 이제 노력해야죠. 예, 아이 뭐 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고젠 이제 뭐 오픈 앞두고 계시니까요. 이제 어떤 데고 앞으로 어떻게 뭐 어떤 음식 선보일 거지 뭐 그런 포부나 뭐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기존에 알던 뭐 저희 고객층이나 뭐 단골 손님들 그리고 새로 타겟을 삼은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게 일단 저는 항상 좋은 재료에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에 정성을 담아서 뭐 한 음식 정성을 담아서 만들어낼 테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아 런던에 고젠이라는 데가 새롭게 오픈했구나 하시고 한번 와서 뭐 드시고 나서 평가해 주시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 음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뭐 저희도 신경 귀담아 듣고 될 수 있으면 요번에는 손님과 많은 대화 뭐 그런 의견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저 오픈하시면 혹시 기회 되셔서 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예, 편하시게 전에 뭐 전처럼 뭐 고젠 주인이 뭐 인상이 나쁘다는 정도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요. 와서 부담 없이 그냥 뭐 짧게 인사 나누시고 예. 뭐 음식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예 마음 활짝 열고 고인견 들을 자세 돼 있으니까요 예 오픈하시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이제 다음 애들 생일 있을 때 어디서 할지 결정된 건가요? 저 조그맣게 그 프라이빗 룸도 있으니까요. 파티 같은 거 예, 가능한 예. 가능합니다. 예. 뭐 회식 하실 때요. 네. 바로 그 하이드파크 선상 있으시죠? 네. 네. 지금 한턱 쏘실 일 있으실 때. 네. 알겠습니다. 정통 한식을 맛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